멀리서 그대 보고 있다네. 멀리서 그대 모습 그리네. 지금 이곳에 내 마음 알 수 없지만 그대 모습이 내 눈에 떠나지 않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이곳에 창문 열고 볼 때에 저곳에 걸어가는 그대 모습 나의 곁으로 다가와 날 보고 웃을 때 다시 내 눈에 그 모습 보이지 않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이군이 조군이 천장을 바라보고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쥐었네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리워지네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네 냥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 물고 이궁이 저궁이 천장을 바라보고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쳤네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리워지네 이곳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나 Oh, yeah. 비가 내릴 때 감미로웠소. 태양이 솟을 때 높이 솟은 길 잔설이 하얗게 땅 위에 내릴 때 군우가 그대 그리고